자기야, 내가 다른 데 보지 말랬지. 자기가 다른 데 보면 내가 자기를 이렇게 묶어둘 수밖에 없잖아. 자기가 좋거든. 놓치고 싶지 않아. 그래도 웃긴 거 보니까 움직이면 침대에다가 묶을 수밖에 없잖아. 자꾸 거부하지 마. 자기 이 살림새가 너무 좋더라. 이 살림새가 너무 달콤해. 살냄새뿐만이 아니라 살도 더 달콤하네. 그리고 난 자기 가슴이 너무 좋아. 자기 가슴에는 특유의 맛이 있는 것 같아. 가지 않아도 돼. 내가 자기 먹여 살릴 거니까. 그리고 나한테 사이코란 말 하지 마.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니까. 아직도 아파. 정말 사랑하는데, 너가 이렇게 자꾸 다른 데 바라보고 그러면 널 이렇게 묶어둘 수밖에 없어. 너와 헤어지기 싫어. 사랑하니까. 아직 그 밧줄은 풀어줄 수가 없어. 잊어버리게 될 거야. 그게 괴락이 될 테니까. 너에게 남자친구로서 마지막으로 부탁할게. 지금 이 순간만큼 집중해. 그래야지만.